적은 멀고 그 덥는 밤 세상 기모아도 날 막을 순 없어 승리하겠어 끝내 이겨내 시끄러워 죽겠구만 몰아치거려 가서로워 승리한다고 듣다 보니 안쓰러워 네가 불쌍해 넌 나를 못 벗어나 절대 산만에 넌 단지 거울서 거상 눈 감아내 조철 내 허상 그럴까 껍데기 네 안에 있어 끝까지 존재해 네 속에 산만에 넌 단지 벗어날 악몽 햇빛에 불태서 없어질 이 밤이 지나면 산산이 깨지 듣다 보니 안쓰러워 개소리 마라 이건 꿈이 아니야 절대로 나는 너를 위해 있어 착각하지 마 네가 죽어도 나는 살아 산만의 착각은 오히려 너야 네 생명 내 손에 달렸어 넌 겪고 나중에 없을 수 없어 날마다 넌 나를 숭배 맹세코 결단코 그렇지 않아 난 너를 경멸에 저주해 난 너를 죽이고 웃음 질 테다 난 서로 영원히 네 안에 아랴 이제 가자 떠나자 미련 없이 너나가 너만가 알잖아 우리는 나는 못 가라마가 알잖아 우리는 나는 너는가 난 아리야 내가 너 너는 나 제이크라 하이드 지옥에서 썩어 문드러져라 지옥에서 만날까, 제켈? 아니야! 아니야!